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희가 키움증권 고객님들 모시고, 물론 키움증권 고객이 아니라도 다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생방송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뵙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아, 두 남자 쇼의 시즌2죠. 마켓11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송환입니다. 백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백조? 네. 어, 오늘 두 번째 날이잖아요. 네. 역동적 경제, 역동적 경제가는 오늘 네. 주제가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나온 거 있어요? 네, 일단은 바로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저희 방송. 네, 아,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고가 지금 제가 써놓은 것이 로그인이 안 돼서 잠시 후에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말이죠. 예.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연두기자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부터 얘기하면 약간 오늘 실망이야. 아무리 독립기간이라 그래도 네. 대통령 뜻을 확인했는데, 네. 알아서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어, 자존심 있어서 그런가? 다음 달로 미룬 건가? 금리. 네. 금리가 이번에 동결됐어요.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지난 그저께 첫 번째 대통령 네.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업무 보고는 총 5차례 있는 것인데요. 네. 엊그저께 있었던 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오늘은 역동적 경제에 관한 세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도 맨날 바뀌는데 기재부가 들어갔고요. 저희한테 관심 있는 거 산업통상부 들어가죠. 방송통신위원회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 등등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얘기가 좀 벌써 나오기 시작했나요? 진행 중이에요, 지금? 네. 신성장 산업의 100조 지원. 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지원 80조. 정책 금융지원 80조 합쳐서. 보도자료 다 났어? 180조를 예,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얼마? 180조. 100조에서 어떻게 갑자기 180조가 뛰어넘어?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이상하긴 해. 그러니까요. 100조를 일단은 써놓는데. 아, 내만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금융, 뭐 정책 금융 자금. 어, 나오네. 연합뉴스. 뉴스를 바로 확인하시면 돼요. 네네. 연합뉴스 한번 봐. 네. 잡아줘. 한번 보시죠. 예. 보시면 정말 이게 큰 통. 네. 통큰 투자, 뭐 이런 네. 것들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바로 국민, 오늘 대국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업무 보고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네. 화면 준비됐으면 바로 좀 잡아주세요. 네, 뭐 정부 신성장 산업에 100조를 쓰겠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보고라는 그 내용에 지금 그 뉴스가.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니? 천조. 천조는 좀 그렇다. 여기 천조는 그림, 그래? 그림도 저 잘 나왔네. 여기 예산이 얼마죠? 우리나라? 야, 여기 역동적 혁신경제. 어. 그죠? 아, 그림 이거 파워포인트 그림 보고서 만들라고 그 와, 이거 누가 쓴 거야? 정부 청와대 그 업무 하는 거예요? 그럼요. 미래창조과학부 5개 부처 합동. 야, 그 아까 그 좀 위에 좀 조금 위로 올리죠 화면을. 그죠? 야 이거 대박이다. 그죠? 폰트 자체가 뭔가 청와대체 같은 느낌. 아까 저 위에 역동성 네. 있는 거 나왔죠. 역동적인 혁신경제. 어. 어찌 보면 저거 북한 냄새 나는데 빨개 같은 것이 찬데 빨간색만 빨간색만 들어가면. 아 근데 네. 근데 저게 이렇게 새로 생긴 청와대 체인가? 모르죠, 뭐. 저 무슨 체인지는. 어, 하여튼. 네, 하여튼요. 네. 네. 창조경제구현, 미래 대비 투자, 해외 진출 촉진, 뭐 이런 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탑10 기업을, 글로벌 탑10 기업을 늘리겠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이런 그. 글로벌 탑10 기업을 늘리겠대? 뭐 지금 몇 개나 있는데? 지금 17개. 17인데, 탑10 기업이 뭐 보유한 게 뭐 17인데, 뭐 15위, 12, 뭐 30, 뭐 하여튼 계속해서 늘리겠대요. 어쨌든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성장 산업의 100조 투자. 신성장 산업은 뭐야? 아, 뭐 신성장 산업이라는 게 뭐 있어요?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인터넷 뱅크. 원전 기술도 또 들어간다. 원전 기술. 역시 원전 기술. 야, 한마디 안 할 수 없지 이것들이. 네네. 오케이. 또.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정책금융까지 지원하게 되면 총 180조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핀테크 육성 위해 사전 규제 폐지. 아, 그죠? 사전 규제 폐지한대. 사전 규제 폐지가 어디까지 폐지할지 모르겠어요. 너 어디까지 폐지해봤니? 뭐 이건데. 어디까지 가봤는데 어디까 그 어디까지가 정말 금융실명제까지 갈 건지 아니면은 그건 안 되지. 금산분리까지 갈 건지. 금산분리가 되면 금융실명제는 네. 안 되죠, 그는. 네, 아.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핀테크 육성에서 사전 규제를 폐지한다는 게 일단은 기조라는 거. 이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못 계기다 하면 단두대로 가는 거거든, 것들이.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딴 거 없어요. 유망 서비스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성장 산업에 100조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핀테크 육성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전자금융 서비스 보안 보안성 심의 등 사전 규제를 없애고 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청 인터넷 전문병원 도입 방안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만들겠다. 조금 미뤄놨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 그 그렇죠? 뜻을 아직 네. 확인을 못한 거지. 네. 뭐 높은 분의 높은 그러니까. 분들의 뜻이 확인 안 된 거야, 저건. 네. 저런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높은 분의 뜻은 확인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미래에서 아래에서 여기서 준비를 못한 거죠. 질문 하나 들어간다. 네네. 엊그저께 또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난 그 대통령 기자회견 잘 안 봤거든요. 네. 뭐 그냥 뉴스만 보다가 그냥 돌려버렸는데 네. 액티브엑스 없애라는 거 나왔다. 또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또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없애겠다고 얘기했다며. 예. 그래서 어떤 분이니까 액티브엑스를 날렸나 봐. 액티브엑스 날리고 대신에 그 설치 화일을 설치하세요. 그 EXE 파일이 생겼다며. 네. 그게 우리 또 공대생 입장에서는 네. 어떤 평가를 해줘 그 부분. EXE 파일은 뭐야? 도찐. 개찐. 도찐 개찐? 개찐. 네. 도찐 개찐이죠. 아. 부끄러운 일이죠. 아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이름만 바꿔놓은 건데. 액티브엑스를 네. 단두대로 보내야 돼. 단 액티브엑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단두대로. 모든 것은 단두대로. 어쨌든 간에 이 보안 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액티브엑스를 하세요 마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농협에 이번에 농협 예전에도 농협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슈화 됐던 게 농협에서 해킹 사고 났잖아요. 근데 야, 농협 책임인지 모르겠어. 개인 책임 개인 유출인지도 모르겠어. 그럼 개인 책임이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의료사고랑 똑같네. 그쵸.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지 모를 때는. 의료사고랑 똑같아. 그쵸. 의료사고랑 똑같아. 누구 책임인지 모를 때는 일단 금융기관에서 야. 책임을 지고. 잠깐만. 여기서, 네. 여기서. 만약에 알았어. 이게 사기면은 구상권을 금융기관이 청구하면 되잖아. 아니, 이성원 대표 말을 다 알았어. 네네. 이제 다 알았어. 액티브엑스를 날리라니까 2년 동안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았다고 날리겠다고 약속하면서 EXE가 생겼는데 그게 그 얘기네요. 갑자기 의료사고도 그 얘기잖아. 책임치라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네. 그러니까 유명한 누구야? 지난번에 가수 죽었잖아. 네. 유명한 누구? 그 양반 누구지? 아, 신해철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를 바꿨거든. 스카이 병원인지 뭔지. 뭐로 바뀌었는지 알아? 네. 어? 마치 우리 동네 있어. 아, 딴 걸로 바꿨지. 이름만 바꿨잖아요. 그래갖고 그 건강검진센터? 센터로 바꿨잖아. 우리 동네 있다? 그 센터는 아마 그 의료기관이 아니고 저걸 거예요. 그 피부과가 아니라 그 미용 클리닉은 아니 건강검사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센터도 있어야 되는 아 의사 있어야죠. 의사가 네. 있어야 돼요. 근데 의사가 대부분이 그 네. 어떤 분이냐면 방사선 진료과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개업을 네. 많이 했던 것이 예전에 건강검진센터죠.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몇 군데 있거든. 대형 네. 그런 검진센터 강남에도 있고 여의도 있고 몇 개 있는데요. 체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이 제가 알기에는 센터장이 왕초가 오너가 방사선과 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핵심 뭐냐면 KOTC 시장 2부. 1부도 잘 안 되는데 2부. 2부까지 또 개장하겠다라고요. 3월 중 개장.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테헤란로에 또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한대. 테헤란로에 누가 이렇게 빌딩 공실 요즘에 좀 심하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 다 판교로 가서 테헤란에 그러니까, 예. 빈 방이 많은데.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테헤란로에 스타트업 밸리 조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쪽 보게 되면 스마트 공장 활성화 어저께 얘기했죠. 스마트 공장을 지금 1000개에서 4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물 인터넷 해라라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협력 강화. 그날 마이윈 왔다 갔죠. 12일날. 12일날 마이윈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나 데스크 신설.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네. 하나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네. 중국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아 정말 중국 데스크는 정말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만 힌트 드려도 될까? 공개적으로. 뭐 어떤 거요? 대한민국의 모든 입간판에 친절하게도 한글 써 있죠. 중국어로 써야지 밑에. 아 끝까지 들어. 한글 써 있죠. 밑에 네. 영어 써 있어. 네. 뭐 한 리버 뭐 빅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또 한강 대교라고 친절하게 한자로 써 있는데 그놈의 한자를 중국 사람이 읽지 못하는 한자를 쓰고 있잖아. 그죠? 그죠.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아, 그 바꾸는 사업 내가 또 따고 싶어. 그것도 하고 싶어. 네, 오늘 얘기 또 중국 관련된 얘기까지 잠깐 했고요. 오늘도 중요한 손님 오셨잖아요. 네. 욕을 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슈라는 거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이 얘기 포함해서 미국에 있었던 일 다 같이 뭐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나한테 안 준 거는 잘했네. 두 번 했어, 두 번. 어차피 안 하시니까. 나는 책을 안 읽으니까. 아, 그쵸. 아니, 어차피 안 하시니까. 경청을. 경청을 안 하기로 거기는 겸손이잖아. 나는 모토가 경청이야. 저한테 혹시라도 선물하실 분 책은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제가 책을 못 읽어요, 잘. 주로 배우자시죠. 아, 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못 읽어요. 제가 네. 개인적인 이제 가정사? 개인사. 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못 읽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진행하죠, 이제. 예. 그냥 진행할게요. 네, 진행해주세요. 예. 두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이렇게 빠르게 나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블랙베리를 인수한다는 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뉴스에서 나와서 아침에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블랙베리가 처음에 나 그런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는 네. 나는 답해줄 수 없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공시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노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두 번째예요. 네네. 인수설이.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닥터 쿠퍼 불이익 가격이 하락세를 유가에서 하락세가 좀 제법 나왔습니다. 이 점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바로 또 금리 인상 여부와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랙베리 리서치 인 모션이 왜 언제부터 블랙베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막해서 거래가 됐는지. 이름 붙였어. 산 복분자가 뭐야? 복분자가. 뭐가 무슨 얘기야? 블랙베리. 복분자 아닙니까? 복분자. 산딸기 아니에요? 산딸기. 복분자. 이름도 촌스럽게 지어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흑분자겠지? 복분자야. 복분자. 보세요. 복분자 인 모션. 예. 예. 경청을 할 내가 할 수 없어. 자기 말은. 들어봤자 돈이 안 되는 얘기만 해. 여기 봐봐. 더벨에서도 오늘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 뭐야? 한국 재벌선택 경청의 리더십 후계 리스크 털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리더십 시프트 경청의 리더십 에? 나오잖아 여기 바로 언제 뉴스야 오늘 2001월 15일 8시 45분 어디에 어디 더벨 더벨 더벨은 머니투데이 계열사인데 네. 저를 갖다가 저를 경청해 내 내용을 그러는 그쵸? 거야 그렇죠 그럼요 오늘 내가 잘못한 느낌 드네 갑자기 예 계속해 주세요. 네. 아, 이거 참. 예,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아, 예, 예. 삼성전자가 이제 블랙베리 인수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는 무려 30%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요것도 제법 의미가 있는 상승률이었어요. 왜냐면 프리미엄 네. 가치를 붙여준 게 전일 종가 대비해서 보니까 37% 프리미엄을 네네. 붙여주는 네네. 그런 네네. 인수 가격이 네네.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네네. 올랐으니까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부인을 하면서 반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15% 떨어지면서 움직임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시나리오는요, 대체적으로 해외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니까, 블랙베리는 어쨌든 부분 매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주고요. 목표가를 일단 인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올리는 쪽에 증권사들이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 파는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팔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인 거 스마트폰 가치가 지금 제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매각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쪽이 43억에서 57억 불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노무라 증권 가장 높게 평가를 치고 있는 그쪽을 좀 본 거고요. 그 외 특허 쪽의 부분은 10억에서 20억 불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은 좀 특허 쪽을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블랙베리 흑분자 네. 흑분자 이거는 좀 제로로 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삼성 쪽은 과연 어떤 것을 주목하면서 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블랙베리는요 그 기업 인들까 그 뭐라 그럴까 기업에서 많이 썼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고객을 노릴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도 이쪽에서는 지금 블랙베리가 상당히 좀 여전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보안 쪽에 주목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삼성전자가 블랙베리 인수할 거 인수 설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스가 자꾸 나오다 보면은 뭐가 터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고가 되지면 똥이 나오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예. 예. 그래서 목표가를 좀 봤어요. 지금 보니까 월가 쪽에서 블랙베리 목표가 높이고 있다. 스코티아뱅크 블랙베리 목표가 12.5달러, 12달러 50센트에서 지금 14달러까지 상향했고요. 시아스비시라고 있는데 캐나다입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이거 승인을 해줘야 돼요. 블랙베리 만약에 어디서 팔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캐나다 쪽에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하나 봤더니 현재 10달러에서 14달러로 높여 있는 상태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를 했는데 사실요 작년에 가장 많이 됐던 게 글로벌 제약 업체들의 M&A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구글 쪽에서는 네스트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물 인터넷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삼성이 뭔가를 키워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그런 시간보다는 M&A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서 과연 블랙베리는 삼성전자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우리 공대생이 75조, 75조면 좀 75조, 75조죠? 네. 그죠? 너무 비싸다. 꼭 그러네.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을 건데 꼭 필요할까? 블랙베리가 무치시 우주나 봐다. 이게 뭐 블랙베리 가치가 그 정도 될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노키아나 뭐 블랙베리 굳이 뭐 인수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한때 이제 2008년도죠. 네. 금융위기 전에 블랙베리가 잘 나가던 네. 이제 보안 이슈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블랙베리 폰을 써서 이제 가장 이제 그때 이제 핫한 이슈가 됐었던 이유가 블랙베리가 이제 보안에 강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그 지금 보게 되면 주가에 대한 10년치 주가인데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보게 되면은 주가는 좀 뭐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10년 모습을 보셨듯이 급락을 했고 지금 그 상승분의 절반밖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지금 F타워 마켓의 가격 리밋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없음에도 절반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그래도 혹시라도 지금 이 그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 독점으로 지금 로이터에서 보도했잖아요. 네. 독점 단독이죠. 단독, 했단 예. 얘기죠. 예. 했단 얘기인데 75조. 7.5조. 8조지 8조. 8조. 아, 이 사람이 8조인가? 8조. 8조죠. 8조. 예, 8조. 8조 원. 8조 원에 인수한다는 얘기인데 글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연합뉴스가 여기 올라오네요. 네, 로이터에서 연합에서는 삼성에서 안 한다. 찾지 않고 있다. 인수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부분 인수라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쪽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뭐 굳이 뭐 블랙베리 뭐 쿼티자판이 필요해 갖고 하실 리는 없고. 네. 그죠? 특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뭘까요? 네. 아니 저는 그냥 말을 자제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리 스마트폰계에 또 그 대세를 갖고 형상화하고 있고 이은원 대표가 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대세니까 잘 네. 진짜 몰라요? 네 몰라서. 내가 말은 딴지 안 갈 거예요? 딴지 조금 걸겠지. 딴지 조금 걸 거예요? 그죠? 아 근데 하나의 궁금한 거. 네. 아까 그럼 화면은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화면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다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승훈 대표 왜 이런 거 못 만들어? 난 못 봤어요. 아, 보이지도 않아. 난 카메라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이 채팅창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게 더 설득력이 있기도 해요. 예. 네.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관계 몇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그 블랙베리의 왜 가치를 살짠 달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M&A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도 많은 수없이 많은 M&A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알려지면 또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로이터가 동네에 조그만 뭐 인터넷 언론사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로이터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아니면 또 고소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또 유행하는 삼성전자 아니면 고소 고발하면 돼. 네, 뭐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요. 제가 몇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허가사항입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간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동네 구멍가게 사가는데 뭐 검사하겠어요. 허가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3억 달러 이상의 딜이더라면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캐나다 정부는 그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정보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면 그 다음에 리뷰하는 거죠. 미리 뭐 큰 데니까 형님 미리 우리 좀 이런 움직임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노 코멘트를 했어요. 아는 법 없다 그랬고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캐나다에서 또 누가 들어가냐면 통상 우리 보면 통상사업부 통상부 이런 데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국가보안센터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안기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기로 우리 국정원? 국정원. 네. 네. 국정원 같은 데서 이걸 또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안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냐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삼성이 이거를 블랙벨에 관심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면요. 블랙베리가 남은 수많은 페이턴트 있지만 그것 중에 딱 남은 하나는 영어 단어 하나입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시큐리티. 아, 시큐리티. 네, 블랙베리는 이퀄 시큐리티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삼성이 여태까지 여러 번 백악관에 진출했다. 네? 네, 뭐 누가 하더 국방부에도 지금 삼성 갤럭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들으셨죠? 네, 그래갖고 만든 것이 혼자는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얘네가 이미 블랙베리랑 일을 하고 있어요. 전략적 제휴를 갖고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스예요. 적으세요. KNOX. KNOX. 네. 네. KNOX. 그래서 우리나라 스마트 삼성 거든 전 잘 안 쓰는데 그런 게 있던 거로 제가 모르고 있어요. 낙스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발음은 녹스고 미국식 발음은 낙스거든요. 네. 낙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보안 쪽 쓰는 스마트폰의 보안을 다루는 건데요. 그거가 이제 블랙베리랑 같이 제휴해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낙스가. 그리고 국방부나 백악관에서 아직 이러는 게 있어요. 뭐냐? 그거는 우리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블랙베리, 저 블랙베리는 기본적으로 자체 통합망을 자체 걸 쓰고 있잖아요. 네. 요즘은 안드로이드 쪽에 얘네가 씁니다. 그 할 수 있게 안드로이드도 쓸 수 있는 거를 한 작년 초부터 나온 것들을 쓰고 있어요. 뭐 Q10 이런 거가 될 거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블랙베리가 그래도 예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적 앱이 안 하고 일반적 인터넷도 안 하고 자체 인터넷망을 썼어요. 그래갖고 그거 쓰는 분들은 BBM인가 봐갖고 한 달에 전세가 좀 20불 추가 내고 그래야지 인터넷 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보안에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블랙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도 블랙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낙스를 아무리 만들어도 애플도 마찬가지. 애플도 했는데 애플도 뻥뻥 뚫렸잖아요. 네. 애플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작년에 유명 연예인 누드 사진 다 날라갔죠. 기억나시죠? 네. 그, 인스타그램. 다 날라갔죠. 그래서 애플도 거기에 지금 잘 못 들어가요. 백악관은 못 들어가요. 근데 낙스란 거 기본이 뭐냐면 아무리 낙스를 만들었더라도 그 기본이 안드로이드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낙스가 베이스드 안드로이드 했기 때문에 삼성의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는 지금 제 얘기 아니라 미국의 기술자들, 미국 전문가들 얘기로는 국방부나 그 라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철저히 의해는 기업 시장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블랙베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핵심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영상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영상 틀어주세요. 이 영상 보시면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구글이 요즘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네네. 3년 만에 최저 그래 떨어진 그거는 구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검색 시장이 떨어졌어요. 네네. 검색 시장이 올라간 게 야후가 올라갔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구글 쪽에 그런 문제, 그 검색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안드로이드를 걔네가 못 쓴다는 게 있는데 그래도 구글과 애플이 지금 엄청나는 게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사물 인터넷. 근데 사물 인터넷도 똑같은 시장이에요. 얼마 전에 정말 CES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 약간 관심 있죠. 블랙베리가 깜짝 놀라서 또 하나 발표했어요. 기업용 주로 노리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발표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 구글로 OS 사물 인터넷 시장에 OS 플랫폼을 만들어봤자 또 폐쇄형의 개방형이기 때문에 보안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거죠. 약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더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심이 있다. 그게 있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들은 얘기만 할 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거기서 그 논점이 그 맹점이 뭐냐면 인트라넷은 당연히 해킹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다면 뭐 인트라넷이 보안이 뛰어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안이 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국방부 인트라넷 따로 있어요. 국방부 인트라넷 해킹 안 되나? 더 쉬워요, 해킹하는 거.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라인망 자체가 외부에서 접속을 못 하니까 그런 거고 그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가서 해킹하면 충분히 하죠. 뭐 블랙베리 단말기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낙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그 지금 구글 베이스라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블랙베리에 대한 보안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거에서 어떤 부분이 보안에 좀 더 강점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보안인 거는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떤 건지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내부 자체 통신망 쓰는 거 그 의미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하고 그것을 거면은 혼자 다시 망 깔지. 삼성도 혼자 망 깔지. 왜 그걸 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쪽이 조금 그 내용에 대한 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래서 그 조사는 이제 이성원 대표가 하는 거고 저는 말씀하신 전문가 아니고 저는 다 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내일이면 다 까먹어. 아, 솔직히 다 까먹어요.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기억 저장 장치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다 알면 제가 머리가 빠개지죠. 제가 하는 얘기는요. 미국 애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전해드렸을 뿐이야. 이번 CES에서 그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핵심 포인트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블랙베리가 사물 인터넷으로 재기를 노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기를, 노리는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기기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BBM. BBM에서 이 블랙베리 그 메신저 BBM이 해킹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자기네 그 당시 아이폰도 아이폰끼리 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아이메시지.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메시지가 사실 이거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그 해갖고 유명해졌던 건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블랙베리가 지금 CES에서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얘기 나온 거 블랙베리 IoT 플랫폼 요게 아마 그 삼성이 꽂혔다라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꽂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몰라요. 네. 전 몰라요. 저는 그냥 네. 제가 할 수, 유일하게 한 거는 새벽에 좀 다른 분보다 일찍 일어나서 미국 방송 제가 오늘 프로그램 세 개를 다 본 사람이에요. 걔네들 얘기가 딱 두 가지 얘기하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얘가 이런 얘기 다 주워 듣고 하는 거? 주소도 그런 건가 아닌 것 같아. 잘 들으신 경청하신 것 경청. 같아요. 경청을 하죠. 네. 경청. 근데 솔직히 제가 네.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아,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새끼가 없어.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 새벽 5시 반에 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었다고 그쵸. 된장. 그잖아. 그쵸. 아, 까놓고 얘기해서 다음 얘기가 꿀꿀이죠. 어, 다음 얘기는 구리. 구리 얘기죠. 구리. 잠깐만. 네. 구리 얘기 제가 어저께 엄청 떠들었죠, 여기서. 오늘 보니까 온갖 방송 다 떠들더라? 구리. 채널K 방송 보시면 행복해야 돼요. 네. 24시간 빨리 가잖아, 지금. 그자는 그건 인정해야죠. 그쵸, 인정하죠. 네. 그것도 제가 다 알아듣고 한 얘기 아니야, 솔직히.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닥터 쿠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가에 이어서, 그 석유에 이어서 이 지금 상품 쪽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3년치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군요. 어, 지금 LME 쪽이 아니라 지금 미국 쪽에서의 거래 가격대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 지금 현재 하락률은 같습니다. 그래서 5.2% 급락세를 좀 보인 흐름인데, 3년치를 보더라도 구리 가격도 좀 지속적으로 내린 그런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의 낙폭도 제법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 쪽은요.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여건 때문에 반등을 했긴 했지만 이건 일단 차치하고라도 구리까지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 이게 지금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췄죠. 그러면서 네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에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리 가격이 내린 이후에 대해서는 어 이거 정말 수요 부진과 성장률 그러니까 수요 부진이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쪽으로 지금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구리를 가장 많이 사모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중국 쪽이에요. 춘절 이후에 재고를 다 정리하면서 지금 이 재고 정리할 것 같으면서 그쪽에서 재고 처리를 지금 계속 매도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리깡 했던 물량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구리깡 했었잖아요 작년에 예. 작년에 구리깡 무지하게 했지 오른 입 떠오른 거랑 똑같네 깡했던 애들 깡했던 애들 그 작살나는 말 수준이 이 사람 정말 아, 내가 아까 말 실수했다고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은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물어볼 친구가 없었네 네. 그 영화가 명확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 구리깡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건가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 나는 애들 일찍 일어나서 내가 물어볼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라 했거든요 아 구리깡 아, 물어볼 수 있겠네 물어볼 애가 없어 네. 네. 두 가지로 지금 그래서 네. 이 세계은행의 얘기에 따른 이 반응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소위 구리깡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내린 것이냐 상당히 말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지금 키움증권 손정은 연구원도 얘기가 있었고 어쨌든 금융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게 상품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금융시장의 요 흐름들을 계속 주목할 것이다.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 쪽도 그렇고 지금 얘기들을 나오면은 디플레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 지금 FOMC 회의에서 한 여름 지나면은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게 확 9월로 미뤄졌대요. 어, 그렇죠. 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네. 얘기 확 미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어, 금리 인상 기조도 뒤로 낮춰지면서 어쨌든 디플레 쪽에 지금 이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급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그러니까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일까요? 이런 게 번쩍 고민이 되더라고요. 구리는 우리 공대생 잘 알아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 그거 똑같은 것 같은데, 전략비축,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전략비축류 한다고 그래갖고, 전략비축류 그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배 유조선 큰 거 중고선도 네. 사놨다는 거 사서 네. 바다에 띄워놓는다는 거 네. 중고선 가격에다가 중고선 가격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차이를 보여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는 시장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물론 못 먹을 수도 있지 왜 차이가 어떻게 뭐야 차이 어떻게 못 먹냐면 아 차이 네, 차이 네,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 정말 영어인 줄 알았어 차이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그, 한번 보세요. 잠시만요. 예. 말씀하기 좀 조심해야 돼. 우리 따따블러님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너무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어. 제가 정확히, 우리 앵커님 읽어주세요. 정확하게. 이승원님의 논리는 팩트랑은 거리가 좀 있고 예, 예. 딴지는 잘 거는 것 같은. 근데 그때 또 팬들이 많아. 그래도 목소리는 좋은. 승원님. 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 이 현물 가격하고 이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네. 현물 가격하고 이 선물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프론트라인이라는 회사의 주가, 유조선 만드는 그 네네. 회사에 대한 주가가 급등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현물 가격을 내가 선물을 외도 쳐놓고 네네. 그러니까 현물을 갖다 사는 거죠. 아예. 사는데 그게 그 가격 스프레드 차이가 그러니까 뭐 저장 탱크 만들어서 언제 그거하고 앉았어. 그냥 네. 유조선 사갖고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가격 차이가 그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충분히 유조선을 사서 네. 그거를 갖다 보관을 하고 있어도 보관료 플러스해서 선물을 미리 때려 넣어도 그 차이가 벌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800만 배럼 400만 불을 산다 그랬잖아. 네, 뭐 그래서 그게 역시 그 벌어져 있기 우리나라 때문에 당국자들이 잘하네 이런 차익 거래가 중국은 1,700만 배럴을 지금 사고 있는데 그 지금 보면 그만큼 이제 거래가 그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야 이거 조만간에 돌 거다. 이 차익 거래 누구도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20불 정도 벌어지게 되면 돌드라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네, 지금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구리도 작년에 근데 이게 그 재고가 급락했다 그러면서 11월 달에 막 이렇게 모았던 쪽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네들 로스컷 물량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그 구리에 집중적으로 그 투기했던 애들이 네. 구리가 반등 예상하고 네. 11월 달에 11월 네. 그때 당시에 막 그 구리 엄청 사모은다 그랬었거든요. 재고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 물량 로스컷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네. 뭐 그동안에 이제 뭐 꾸준하게 뭐 유가처럼 네. 내려뜬 게 아니잖아요. 네. 멀쩡 갑자기 그 로스컷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로스컷의 형식처럼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메탈을 볼 텐데. 메탈에서 찾고 예전에 뭐 한마디 해드리면 니켈이나 네.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내렸어요. 예. 네. 이승원 대표가 좀 팬들이 많아요. 그 지난주 1박 2일인가 어떻게 제가 지나가다 살짝 보니까 네. 그 1주년이 됐대. 뭐 제가 2기 멤버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 뭐, 아니, 저기 있잖아. 자기 1박 1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네, 그런 거 하던, 똑같잖아. 개떼같이 재미나는 거 봐. 똑같잖아. 네, 소리 개떼같이 네, 나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수지를 어떻게 데리고 오라면 그런 게 미션이 있었던 모양이야. 네, 네. 근데 수지를 연락처를 모르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기억했더니 가인가 누군가 뭐 어느 팀의 네. 애들이 잠깐 대신 연락되고 있는데 그 수지가 키움 네. 방송을 보고 있었네. 왜요? 수지님이 계세요, 저희 방송에. 그래서 나도 이승원 씨 팬. 축하드립니다. 수지님 좋아하시네, 이승원 대표는. 네. 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좋군요. 이름만 들어도 좋아.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건데,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한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 급락. 이제 오늘 뉴스 나온 애들은 이거 오늘 오르고 있어. 구리 가격.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 로스컷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년 11월 달에 매집한다고 그랬거든요, 구리를. 그래서 그 물량 로스컷 정도? 뭐 그 정도에 대한 흐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수급적인 것까지만 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호주 달러도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핑계를 대더라고. 호주 달러도 뭐 구리 때문에 빠진다 이러는데 호주 달러에서 구리가 미치는 영향은 2.6% 3%가 안 됩니다. 와 디테일 있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뭐 호주 달러까지 끌어내렸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거 봐서는 최근에 어쨌든 간에 원자재 쪽에서 하방으로 보는 쪽에 대한 배팅들 투기적인 배팅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롱숏 대결에서 이제 한쪽이 이제 지는 형태 이런 거 봐서는 거의 그 임계점에 와 있지 않나 모든 자산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네. 대결 그 뭐 롱숏 양상에 대한 쪽에서 한쪽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겨나가는 거 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돌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또 남은 소식 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해서 우리 김순영의 일주일 한 번에 계속 서운한 게 더 했으면 좋겠어. 우리 피디님이랑 상의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면, 우리는 이제, 온통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난리 쳤었잖아요. 네. 앞서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왜요? 이 사람들이 왜들 그런지 몰라. 이거 반칙이거든요. 네. 키움 보안법으로 엄중히 문책쯤 해야 돼. 어? 뭘. 오밤중에 현대 글로비스가 그 전날 해갖고 새벽에 네.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개떼같이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더니 방송을 직전에 날라, 없어지더니. 네. 지금 또 하나 지금 마찬가지 이런 것도. 뭐요? 블랙베리?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바빴잖아. 특히 저같이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네. 처음에 블랙베리 삼성. 네. 딱 개장일 직전에 이제 부인하는 얘기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저도 딱, 저는 이렇게 형님이 아침에 쓰셨길래 보고, 그래? 하고 이렇게 쭉 보는데, 뭐야? 이거 뭐 취소 나왔잖아. 아, 그러니까. 그 사람 엿 먹이는 것도 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야. 네. 글로벌 사람, 글로벌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 네. 근데 오늘 글로벌의 이슈는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삼성의 언팩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샤오미가 샤오미 언팩 샤오미 언팩 이런 거 하잖아. 역시 샤오미도 그거 들어가려면 입장하면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몇 분만 해도 다 팔렸다는데요. 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샤오미 일단은 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그 따라하기 전략. 저 며칠 전에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네. 그 원플러스에서 뭐 메일 왔던데 확인은 못 해봤는데 원플러스도 뭐 공개하려나? 하여튼 원플러스도 그 한 건 원플러스는 초대권 네. 생겼다는 얘기지. 초대권? 초대권 받았다. 아, 초대권 받았다고. 고민됩니다. 네. LTE 되면 고민해보려고. LTE 된다니까? 내 거는 안 되잖아. 와이프나 바꿔줘야 되나? LG 플러스는 어따 써. 그러니까. 아, 네. LG 플러스의 그 악마의 속삭임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 지금 보게 되면, 그, 샤오미 언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샤오미 언팩 행사인데, 요거, 요게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러 해갖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 한국 오후 3시 베이징 국가회의 센터에서 전략 신제품 발표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베이징 시간은 2시네? 베이징 시간으로는 2시죠. 우리 시간으로 3시. 설명회를 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되고요. 지금 요거. 친절하게도 다운될지 모르니까 미리 들어와 있으라 그랬잖아. 네네. 네. 그 채팅창을 제, 그, 좀 열려있으면 이걸 쏴드릴 텐데. 요, 그, 주소가, 안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공개될 게 특별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예상은, 미5는 아닐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래그십4는 아니고, 홍미노트2 정도 되지 않겠니? 라는 정도, 그 정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예상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이 샤오미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올해가 상당히 좀 고전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1 네. 그때 말씀 주셨던 그 파트너, 네. 그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인도 진출의 어떤 그 전략에 대한 그렇죠. 그 타격. 네. 왜냐하면 노키아 같은 경우도 3불이었나요? 네. 3불짜리 핸드폰을 3불이었나? 아니지. 아니, 3만 5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30불이죠? 25불 뭐 20불. 25불, 예. 네. 그 핸드폰 발표를 했고. 심하지 3불이면 이 사람아. 예, 네, 3불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아들하고 워키토끼를 살라고 셋이서. 그때 27불, 55불 그렇게 들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워키토끼도 하나에 30불씩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거는. 네네. 금방 망가지는 거 말고 좋은 거 좀 살라고 그랬더니 네. 워키토끼를 사느니 차라리 노키아 핸드폰을 사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이. 네. 타이젠 OS 기반에서 9만원짜리 핸드폰을 인도에서 판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한번 죽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그 타이젠 OS에 대한 쪽으로 테스트할 겸 네. 인도에다 풀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샤오미는 올해 상당히 좀 그 새로운 모멘텀, 스마트폰 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한다면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1%에서 2% 사이라고 합니다. 네네. 작년에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이 2%였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샤오미가 뭐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뭐 한 10% 이상 되겠지 않겠느냐. 근데 삼성도 퀘스천을 던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지? 라는 퀘스천을 던졌는데 삼성의 예상대로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올해 어쨌든 간에 상당한 그 도전에 샤오미가 좀 직면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겠다라고 그랬고 이 삼성의 타이젠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1%에서 2%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라 수익을 남기겠다는 것보다는 저가폰 하는 애들 한번 죽어봐라 라는 어떤 킬러 타이틀. 근데 그 타이틀이 팔릴까? 글쎄요. 왜냐면은 인도 입장에서는 OS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인도 입장에서는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OS가 굳이 싼 중요하겠어요? 맛에? 네, 싼 맛에 내가 뭐 당장 그거한데 굳이 뭐 그 메신저 대구 하면 상관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럴까? 예, 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삼성도 그거 팔아갖고, 뭐, 시장을. 그러니까 나라가 더 잘 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그, 아라는 누가 그걸 개발을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그 OS 기반으로. 근데, 아, 아라? 아라, 아라도 가능성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라는 가격이 비쌀 거고, 왜냐면 부품별로 하니까 어떤 유니크한 폰이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80불, 80달러 정도에 출발한다 그러죠? 어, 그래요? 네. 네. 베이스는 그 정도겠지만, 실제 네. 사면 한 30불, 한 30만원 정도 하겠죠. 근데 이게. 아, 예, 예. 그렇지 않고요. 예. 80달러에서부터 뭐 150불 정도. 150불 사이, 아라 폰이. 어. 아, 뭐 근데 삼성 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 뭐, 그래서 대박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애들만 죽여놓겠다는 얘기죠. 그것만 죽여놔도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예. 보면 이제 샤오미 아까 잠시 이거 하나 뭐 어디냐면 제 화면을 잠깐 잡아주세요. 지금 이제 샤오미에 대해서 이제 그 왜냐면 이게 언론에서 엄청 까고 있어요. 대한민국 네. 언론에서 엄청 까는 거예요. 샤오미는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거 하나 보시면 약간 생각 제 화면을 오늘 잡아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딱 나오죠. 눈이 확 뛰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디스커스트. 디스커스 뭐야? 뭐니 했단 얘기야. Investing in Xiaomi Report. 딱 어디야 이것도 로이터 단독 딱 들어갔거든 이게요. 여기에서 설명이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성사 안 됐어요. 성사 안 됐고 계속 진행 중. 이게 지난번에 기체를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네. 채권 모집이 다 팔렸어요. 근데 이거가 심각하게 얘기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페이스북이 여태까지 매번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그 핸드폰 만든다 안 만든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만든다고 작년에 내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페이스북이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 론처를 공개했잖아요. 안드로이드 쪽에. 근데 궁짜로 페이스북이 결국은 이 시장 놓치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샤오미를 통해서 결국 핸드셋 그쪽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거는 이제 논의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이번에 같은 로이터인데요. 삼성과 블랙베리 얘기를 했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도 결론을 보면 양쪽 다 인정은 안 합니다. 부인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요. 여기죠. 그래서 그런 적 없다 뭐 얘기하는데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근데 페이스북의 여기 논의는 여러 가지 많이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벌써 영어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네. 리처드 김님은 교포신가 봐. 디스커스는 디스커스 어바웃이란 말은 틀린 얘기다. 틀린 표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뭐 디스커스 뭐 타동사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유 어려워. 아 정확한. 우리 저희 방송은 또 영어 교육 방송. 우리 또 리처드 김님 같이 영어 강사하신 분이에요. 아 영어를 하려면은 그 SBS CNBC의 안현모. 그 친구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잠깐 꿈꿨던 적은 있습니다. 그건 두지 않았어, 그 친구? 아니, 아직 아니, SBS, CNBC 기자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자로 하더라고요. 아, 기자로? 네, 기자로. 아, 기자로? 네. 그래서 그거 SBS, CNBC 그거 계속 했으면 아마 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뭐의 영어 교실. 다음 콜 한번 들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리티 리포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종목 어떤 걸 켜져보겠는데 오늘 그게부터 해보죠. 요즘 그래도 올해 또 다시 달리고 있는 게임 업종 하나대투 주권의 게임빌 제목 자체가 흥미로운데요? 네, 하나대투 게임빌 게임빌 2015년 게임빌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뭐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소프트맥스를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고 웹젠을 소프트맥스? 예. 그것도 증거금 100%인가요? 그런 회사도 있어? 예. 그런 네. 예전에 그 창세기 전 만들었던 회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예전에 프로그램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서 네네. 그 소프트맥스 앞에 건물에 쌍방울이 있었죠. 네. 근데 둘 다 소프트맥스도 잘 안 됐고 쌍방울도 망해서 딴 데로 옮겨갔죠. 그때 부도.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IMF였는데 네. 그때 그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네. 그때 이제 뭐라고 써붙였냐면 쌍방 4천만이 반스 한 장이면 쌍방울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그 플랜카드 써붙였던 진짜로? 예, 아 팬티 한 장이라는 얘기를 했지. 그게 아주 내리 아주 깊이 그때 당시 남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잘 나올 수 있는 게임주에 대한 좀 이렇게 그 컴투스하고 게임빌 네. 네.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뭐 NC소프트 이 사람들 팩 NHN 엔터 보라 그랬잖아. 네, NHN 엔터. 저는 이제 뭐 NHN 엔터는 게임이 아니고 이제 저는 그 다자간 국가 간 결제 이쪽 측면에서 좀 NHN 엔터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핀테크. 예, 핀테크. 지금 보게 되면은 제목이 이제 일치월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규 게임 라인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컴투스는 기존에 있던 게임을 계속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잘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신규 게임 라인업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한 쪽은 지금 게임빌이고 네. 게임빌을 2015년 상반기 게임 산업의 최선호주로 지금은 컴투스 말고 게임빌이다라고 이것들이 방송을 들었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 효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이죠, 하이브.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게임빌하고 컴투스가 움직였는데, 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컴투스가 진짜 게임이 서머너즈 워도 잘 되고, 낚시의 신도 잘 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이 있는 차이가 뭐냐면, 네. 자기가 플랫폼을 갖고 있게 되면, 네. 이 마케팅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다른 애들 끼어들어오고. 아, 딸들도 기어들 수 있고. 그니까, 마케팅이 유리해진 게 뭐냐면, 내 낚시신이 잘 나가. 내 컴투스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하고 있는데, 자, 이쪽 이 게임 하시게 되면은 모두 드려요. 이러고 메시지가 똥똥 하고 날라와요. 그럼 내가, 이거 내가 하는 거에 준대. 그럼 한번 깔아보는 거거든요. 했다가 재밌어. 그러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 마케팅이 매우, 네네. 유리한,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보게 되면 네. 상반기 이 하이브 플랫폼에다가 네. 지금 이제 신규 게임 런칭, 그러니까 지금 별이 되어라 중국 텐센트를 통해서 최적화 출시될 전망이고 그다음에 여기 제노니아 온라인 글로벌 출시, 그다음에 크리티카 중국 출시, 그러니까 시장에서 게임성이 검증된 게임들의 시장 확대, 그러니까 네. 기준, 이미 이게 뭐 새로운 게임이 아니고 검증이 됐는데 국내에서 네. 이게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야구 게임 이사말로, 뭐 이제 네. 컴투스도 야구 게임이 있지만 야구 게임 이사말로도 2015년 버전이 시즌 전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서 네. 이런 게임 라인업 고려하게 되면은 텐센트가 아니고 1분기 실적에 그러니까 앞으로 출시될 그 게임들을 본다면. 네. 실적적인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은 쏘쏘하지만 지금 이 다크 어벤져 2 등에 대한 성과 네. 등에도 불구하고 쏘쏘하지만 신규 게임 라인업을 봤을 때 게임 탑픽은 이 게임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하나대투증권의 분석입니다. 하여튼 흥미로워요. 저는 네. 이제 그 NH는 좀 관심이 좀 급부상했는데 워낙 이성훈 대표는 하반기 쪽에 더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뭐 하반기보다도 현재 이제 그 중국 쪽에서 플레이를 잘한다라는 거죠. 게임 NHN 엔터 최근에 그 게임 신규 게임 런칭한 걸 놓고 보게 되면 구글 그 매출 순위에 심심찮게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구글 인기 순위에.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게임을 투자할 때 간단하다. 게임 업종을 보려면은 그 뭐 투자가 아니고 그분도 이제 보려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신규 게임 라인업에 누가 올라오는지 매출 순위에 누가 올라오는지 인기 순위에 누가 올라오는지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문가의 시각이 있으니까 그분은 또. 네. 그걸 딱 보게 되면 아 이쪽 트렌드를 안다. 트렌드가 보인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NHN 엔터가 올해 게임 쪽 해서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하여튼 그분은 네.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요, 그분은 주식하신 분이 아니고요, 전문가가 절대 아니고 현업에 계신 분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NHN 엔터는 우리 이승원 대표 잠시 이제 핀테크 얘기했지만 그분은 저희가 특집으로 거의 한 시간 동안 그 얘기만 했어요. 그게 어디 올라 있죠?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이번 주 거 시즌 2의 3회차는 꼭 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를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네.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급하시면 유튜브라도 한번 보시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서버가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이요. 그래서 서버가 지금 국산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저희를 거를 다루는 본사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저희가 매일 갑니다. 저희 파일을 갖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팟캐스트를 들으실 때 전부 다 그런 샌프란시스코를 경매에서 왔다 갔다 와서 여러분들 단말기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속도가 늦을 때도 있고 막 올라갈 땐 동시 좌우당 때 했지만 결국 진행 다 받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들어간 건 유튜브다. 일단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2 쪽에 오늘 3화인데요. 오늘 하여튼 저희가 오늘 지금 올라갈 거고 급하신 분은 빨리 유튜브에서 들어가시면 이미 듣고 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남자 씨 어떤 분도 쓰셨는데 팟빵에 지난주에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는 더 특집을 했어요. NHN 엔터테인먼트 감론을 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하나 더 있는데 삼성 SDI 잠깐만 보면서 요거까지 하고 나서 2부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SDI는요. 현대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목 자체가 전자재료가 이익 성장을 주도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는 그동안 적자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4분기에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에요.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인데 여태까지 그 적자가 계속 컸던 요인은 뭐겠어요? 그런 대형 2차전지 그리고 그 워낙 기존 사업에 약간 부진했던 거 디스플레이 쪽 예전에 했던 거 그런 것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2차전지 쪽에 대형 2차전지가 의미 있게 적자 준다는 거야 올해 그죠? 올해 줄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갖고 내년부터 이제 흑자전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적자가 준다는 그 요인만 그 사업 분야에 적자 조인을 준다만으로 올해 영업이 얼마 늘어나냐 한 350% 여기 써있네 정확하게는 367%가 늘어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늘 네.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흑자 전환하고, 흑자 전환하고 실적이 대박 올라가는 거가 진짜 진정한 그, 턴어라운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도 현재도 별로 재미없어. 아마 이제 하반기에 저는 여전히 관심주라는 생각이, 하여튼 올해의 관심주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다 못했는데, 저 하여튼 올해의 관심주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특집으로 다뤄야 되는데, 제가 매번 특집하니까 못했는데요. 저는 하여튼 세 개를 찍어 놓은 게, SK하이닉스, 삼성SDI, 그리고 저는 CJENM입니다, 저는요. CJENM. 예,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삼성SDI는 핵심은, 대형 2차 전지, 전기차 분야, 전기차 분야가 이제 되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테슬라 우리나라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BMW, i3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전기차도 많이 다니면 뭐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나중에 얘기하겠고 일단은 삼성 SDI 포인트는 올해 367%. 그러니까 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300% 이상 간다. 이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부 마치겠고요. 2부에는요. 저희 뭐다 이제 특징 주군 오늘도 올라가는 것들 IT 주식 다시 날리고 있어요. 코스닥이 더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미래 성장 동력 얘기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주식들이요. 그래서 핀테크 관련주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IT 주식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하겠고요. 오늘도 초대 손님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뭐 재미없는 시장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나름 버티고 있어요. 좀 강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 시간대만 딱 왔다 하고 가잖아요. 네. 다른 시간에도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많은 좋은 말도 써주시나? 뭐, 쓰시겠죠. 쓰시겠나?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라의 미랄이 돼요. 보니까. 채널 K를 살리는 거지. 떡방아 도령님이, 최재님의 강패냐. 요즘이 그녀의 최고 황금기라는 걸 그녀는 알런지. 나는 뭐 채팅창을 볼 수 없으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점. 부디 황금기를 잘 보내시기를.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동영상도. 누구에게나 인생에 황금기가 있는 법인데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 스타킹이 많이 현실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네요. 비중도 함께 나오고. 바로 좋은 얘기만 쓰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나 들은 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가 늙었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좀 더 젊었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 오늘 특징 종목 끈장이 딱 뭐라고 있어요. 저는 눈에 띄는 게 딱 있다. 네. 뭐 자기 뭐 하나 찍어봐. 우리 같은 걸 얘기하는지. 특징 종목이나 종목군. 특징 종목이요? 종목이나 종목군 딱 관심 있는 거. 오늘 딱 눈에 띄는 거 뭐가 있는지. 카프로. 카프로? 네. 오늘 상한가 갔어요. 쏘리. 난 카프로에 관심주가 네. 아니야. 뭐 하는 회사고? 카프로락탐. 아, 뭐 하는 회사냐고.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걸 뭘 알아? 그게 반도체 소재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화학 제품인데. 왜 올라? 오늘 일단은 유가 반등한 것 때문에 카프로가 상한가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그 유가 그 이쪽에서는 실적이 의외로 LG 화학이나 이런 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게 이 금호석유. 이 부타디엔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거든요. 그 타이어 원료가 되는 부타디엔. 이 지금 보게 되면은 합성고무 만드는 이 원료를 만드는 금호석유가 상당히 잘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요거 좀 잘 나가고 있고. 아니, 하나만 찍으면 되지 뭐. 자꾸 여기 이거 자꾸. 아, 나는 이렇게 쭉 보니까. 쭉 보니까. 나는 딱 하나 띄어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딱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카프로. 유가 반등한 것 때문에. 이승원 대면 카프로고요. 네. 같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저께 얘기 많이 했잖아. 네, 화장품. 네. 화장품 되는 이유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저희 방송 제목이 어저께 그랬잖아요. 전지현만 따라하면 다 된다. 제목. 전지현님이 그러셨잖아요. 찌그러져 있던 화장품의 밸류. 어?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올라가는 건데 저는 관심 주고 제가 봤을 때 특징주는 오늘 화장품 얘기하는 건 솔직히 하수의 하수. 하수라는 얘기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딱 그게 아니라 아니죠. 저는 저한테 만 원의 영광을 줬던 바로 SM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시하고 싶어. 앞으로 한 달 또 하자. SM이냐, 제, 그, YG냐. YG냐. 할래, 할래. 아, 자꾸 그렇게 도발을 하는. 딱 15일이니까, 요번 달 말까지 가자. 요번 달 말까지? 아, 좀 보고. 아, 볼게요, 님. SM이 5%, YG가 3% 올라. YG가? 딱 하자. 오늘 종가 기준. 오케이, 고. 오늘 네. 종가 기준. 저 또 마른빵입니다. 네. 다 적어두셔야 돼요. 네. 적어두세요. 오늘 종가입니다. 네. 15일 종가. 잊어버리지 않아. 딱 반. 그래서. 그날은. 말일까지 가서. 좋았지. 그거 조사해야 돼. 그 알리바바, 이기려고 어디 알리바바를 들게. 말일까지 가서. 조용히 해. 네. 말일까지 가서. 장중 고가 기준 들어갑니다. 장중 네. 고가를 예, 하는 거는 마른빵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가 그 정도였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죠? 뭐, 왜냐면 저희가 말하는 와중에 특징주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오늘 보면 그 이 주식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저는 그냥 관심 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제 돈을 하도 따간 게 아니라 제 돈을 먹었기 때문에 슈피겐 코리아. 슈피겐 코리아. 네, 이런 주식이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지금 보면은요. 그런 게 있고요. 요 주식은 뭐 하는 회사야? 들었던 건데 FNC? FNC 엔터. 엔터 그 얘기 들었잖아요. FNC 엔터 딱 쳐보시게 되면. 그때 게임이야? 네? 게임이야? FNC 엔터요? 아니, 게임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몰라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모르십니까? 그 남자 그룹 정용화 있고 여기 딱 보면은 아, 그거. FNC 엔터 얘네들. FT 아일랜드. CN 블루 FT 아일랜드 얘네들 있는데. 아, 자기 그거 해도 돼. 이거요? 뭐 만들어. 아니, 이건 별로 나 AOA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 AOA 회사야? 네, AOA 회사입니다. AOA를 좋아하긴 하지만, 글쎄요. YG만 할 수 없지. 걔는 어딨어? 누구? 그 무슨 팀이야? 미나 나오는데? 미나? 미나가 누구야? 미나라고 있잖아, 미나. 아, 미나? 걸스데이, 뭐, 얘네들 얘기하는 거. 나는 걸스데이에 미나가 난리치다고 해서, 걔 미나 훅 죽고, 거기 가서 엄청 콧물을 눈물을 흘리던 애가 뜨고 있잖아, 얘. 진짜 여군 특집 그런 데 갔다 했는데. 아, 해리? 그 걸스데이. 걸스데이가. 걸스데이는 어느 소속사 어디야? 몰라요. 걸스데이 소속사는 관심이 없었네. 아, 그 회사 주가 올라갈 것 같아. 드림, 아니, 그 뭐, 드림 TNT, 뭐, 엔터테인먼트인데, 그 비상장입니다. 아, 비상장이야? 네. 아니요, 말고.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